싶어. 뜨거운 태양이 내 안에 떠오를 거야. 넌 너 잡아서 30분 안에 미쳤냐면서 화장 다시 했잖아. 106호 마치 인터폰 할게. 더 끊는 재미없어 그치.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 말만 거창하게 한 느낌이 들어 구체적으로 설득시키고 싶어. When the sun goes down 수많은 과의 신중함은 잠시 기입해도 오늘 밤은 예배소 우리 같은 어둠이 창피함에 가려준대도 나중 가서 태도 완벽과 절대로 미리 반지를 끼워줄 때 묶은 상태로 놀래킬 수 있어. 내게 하자 넌 모를 걸래. Okay 표정이 몇 가지인지 음역대는 어디까지인지 한마디도 안 꺼내고 질문 주고받지. 찰떡처럼 보는 합은 있지. 성격뿐만 아니지. 2인 1조 will own each other's. 오늘 밤 널 갖고 싶어. 세상에